Grammar. G11.1. The Benefactive Expression. 1. 파티에 와주세요. 2. 아버지가 저한테 새 차를 사주셨어요. 3. 오늘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. 4. 잘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. G11.2. The sentence ending. 1. 전화 왔는데 제가 받을까요? 괜찮아요. 제가 받을게요. 2. 지금 시간 있으세요? 지금 좀 바쁜데요.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요. G11.3. 1. 어제 왜 전화했어요? 지난주에 빌린 책 때문에 전화했어요. 2. 요즘 바쁘세요? 네, 한국어 수업 때문에 좀 바빠요. 3. 왜 학교에 늦게 왔어요? 차 사고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혔어요. 그래서 늦었어요. 4. 돈 100불을 하루에 다 썼어요? 네. 여자친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. 5. 어떻게 오셨어요? 숙제 때문에요. G11.4. Intention. 1. 저는 내일 가겠습니다. 2. 뭐 마시겠어요? 커피 주세요. 3. 누가 책을 읽겠습니까? 제가 읽겠습니다. G11.5. Expressing obligation or necessity. 1. 매일 운동해야 돼요. 매일 운동해야 해요. 2. 내일 아침 교수님하고 약속이 있어요. 일찍 일어나야 돼요. 일찍 일어나야 해요. 3. 이번 주말에 바쁘세요? 네, 집 청소하고 빨래해야 돼요. 빨래해야 해요. 4. 오후에 뭐 할 거예요? 백화점에 가서 생일 선물을 사야 돼요. 사야 해요. 5. 학교 식당은 깨끗하고 넓어야 돼요. 넓어야 해요. This concludes lesson 11.